6.25 미제 반대 투쟁의 날에 즈음한 여맹 일꾼들과 여맹원들의 복수결의 모임이 22일 신천박물관 교양마당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관계부문 일꾼들, 황해남도 신천군 안의 여맹 일꾼들과 여맹원들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 모임에서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지난 조국해방전쟁의 전략적인 일시적 후퇴 시기 신천 땅에 기어든 미제 침략자들이 각종 반동단체들을 조직하고 2개월도 못되는 기간에 군 주민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3만 5천여 명의 애국자들과 인민들을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학살한 데 대해서 폭로단주하고 멸족의 보복 의지를 다졌습니다. 모임에서는 복수결의시가 랑송되었습니다.